우리나라와 국가과학원 과학자들에게 국제기구들에서 상과 메달을 수여했습니다. 만국우편동맹은 농촌 지역들에서 우편물 봉사사업이 잘 되고 있는 것을 평가해서 우리나라의 봉사지리제고상을, 세계 지적소유권기구는 식물성 원료로 만든 유기질 비료인 천연생물활성제를 연구한 우리나라 국가과학원 과학자들에게 발명가 메달을 수여했습니다.